미국에는 박물관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박물관들을 주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과 또 인문학 박물관으로 우리 나눌 수 있는데, 인문학 박물관에는 미술, 역사, 또 민속, 고고학 박물관들이 있고, 자연사 박물관에는 지질학과 또 동물, 또 식물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모아놓고 또 그것을 보면서 보는 것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이고, 인문학 박물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인문학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에 가시면 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는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보면서 감탄하고 또 배울 수 있고, 인문학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축적된 기술, 또 사람들이 쌓아놓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엄청 대단하구나, 또 이렇게 감탄하면서 볼수 있는 것이 인문학 박물관입니다. 어제 시편 103편과 오늘 이 시편 104편은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면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또 가진 시이지만, 이 박물관을 자연사 박물관, 인문학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03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셨고 또 어떠한 성품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인가 하면,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자연사 박물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어떤 이유로 만드셨는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록 시편 이 104편은 작자 미상의 우리가 누군지 알수 없는 시이지만, 어제 말씀 103편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인데, 이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또 순서에 따라서 오늘 시편이 화답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1절과 2절 초반부에 보면 빛을 입으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터 4절은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5절부터 18절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고 또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바다를 조성하시고 또 드러낸 육지에 식물이 나게 하시는 창조의 셋째 날에 관련하여서 땅을 기초를 세우시고 또 땅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땅의 기초를 삼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에 내일 말씀도 그 이후에 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드신 빛과 또 궁창, 하늘과 땅, 그리고 물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무한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에 심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힘과 또 능력, 지혜와 지식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 빛과 하늘과 땅, 물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야 너희 마음대로 해, 잘 먹고 잘 살아,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잘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서 있도록 붙들고 또 지구가 또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게 하는 이 중력이라는 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진다면 즉각적으로 온 세상은 혼돈의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구와 달, 또 행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의 물체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붙들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지속하다, 지속하다, 또는 유지시키다, 또는 보존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보존하고 또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의 별들과 같은 커다란 천체나 산과 바다나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 또 아주 작은 것들, 심지어 이름 없는 들풀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또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삶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기와 또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처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는 심히 광대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철저하게 또 절로절로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에 나올 때마다 교회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잠시나마 이 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광활한 우주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저 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또 저 별들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셀 수도 없고 또 만져볼 수도 없는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종종 이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하기 30분 후나 이륙한 다음에 30분 후나 또 착륙하기 30분 전에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주 높은 상공에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 큰 또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나의 작음과 또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유지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 없다고, 또 그분을 모른다고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빗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다. 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에서부터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산에 물을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채소를 먹을 것을 포도주와 기름을 또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만족하게 풍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조금 주고 주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공급하게 하시는 그 공급하신 해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도록 풍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다음에 그 힘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주고 충전을 한 다음에 더줄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능력에 한이 없어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번 15절에 보세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람의 마음에 기뻐지고 사람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세요? 마음에 또 힘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셨어요? 그렇다면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10절 말씀해 보듯이, 샘이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든 내 마음의 기쁨을 샘솟게 하여 주세요. 13절에 그가 내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듯이 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듯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자라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결과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풍족하게 하여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공급받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서 주님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나에게 은혜의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물이 흡족하시다, 충분하시다, 공급이 끝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시편 1편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며 그 인생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망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공급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104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시들고 망하고 또 메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시냇가에 여호와의 나무 앞에 메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